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혜빈가. 천혜빈서. 자,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토요일. 자, 오늘 토요일은 청소, 우리 청소를 마치고 오늘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되는데 마저 녹음을 못한 책을 읽겠습니다. 자, 빨리 읽고 갖다 줘야 돼. 녹음하고 갖다 줘야 돼. 자, 오늘 가부와 매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7번째 제목이 뭐지요? 보름달 뜨는 밤에. 네, 보름달 뜨는 밤에를 읽겠습니다. 동화 할까? 시작. 동화 재미있는 동화 나와주세요. 보름달 뜨는 밤에. 어떻게 됐을까? 과연 가부는 어떻게 됐을까? 봄의 쌀이 눈 덮인 산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리도록 새하얀 흰 눈 한 구석이 들썩들썩 움직이더니 동물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늑대였습니다. 가부, 살아있었구나. 아, 정말 다행이야. 내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반가운 마음에 가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메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 또 이 꿈이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꿈을 몇 번이나 꾸었는지 모릅니다. 염소 메이는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메이는 푸른 숲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밀 친구였던 늑대 가부와 함께 푸른 숲으로 떠났지만 숲에 이른 건 메이 혼자였습니다. 가부는 어떻게 됐을까? 푸른 숲으로 향하던 중 눈구덩이 속에서 함께 지낸 며칠이 가부와 보낸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찬 눈보라에 며칠 동안이나 갇혔던 메이는 살아날 희망을 잃고 가부에게 날 잡아먹고 부디 살아남아줘 하고 애원했습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런 말만 안 했더라면 가부는 눈구덩이에서 나가지 않았을 텐데. 착한 가부는 나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올 수도 없어서 아마도 그 끔찍한 눈사태. 메이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자신을 탓했습니다. 초록빛이 선명한 나무와 가지각색으로 피어난 꽃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메이의 마음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푸른 숲에 가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이는 날마다 이리저리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 메이를 보고 멀리서 산토끼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쟤 아직도 살아있네. 꼬박꼬박 잘 챙겨 먹나 보지 뭐. 메이가 처음 이 숲에 왔을 때 원숭이와 다람쥐 산토끼들은 차례로 메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너 못 보던 앤데 어디서 왔어? 이 숲에 대한 거라면 뭐든 나한테 물어봐. 내가 물 있는데 가르쳐줄까? 지금까지 푸른 숲에 염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두 메이를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줘도 메이는 설핏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로지 가부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이죠. 오래 지나지 않아 동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쟤 이상한 애야.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우리하고 말도 쉽지 않은가 봐. 혹시 나쁜 짓 하고 도망온 거 아니야? 그런 소문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죠. 푸른 숲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가부가 올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도 마침내 체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체념이 뭔가요? 체념?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 지금쯤 타포하고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내 걱정은 할까? 메이는 친구들과 지내던 때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부와 함께했던 추억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천둥이 치는 날이면 가부와 함께 달아났던 일이, 안개가 짙은 날이면 가부와 함께 동굴에 숨었던 일이, 보름달을 보면 가부와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추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혼자 남겨진 지금이 쓸쓸해 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가부, 오늘 밤 달은 꼭 손에 닿을 것 같지. 가부가 진짜 옆에 있기라도 하듯 메이는 혼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추억 속에서 사는 동안 메이는 자꾸 쇠약해졌습니다. 살아낼 힘이 없어 몸이 아무렇게나 내맡긴 채 몸을 아무렇게나 내맡긴 채 조용히 시간만 흘러보냈습니다. 정신이 들자 메이의 눈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계절의 변화와 작은 벌레들의 목숨, 그리고 숲속 동물들의 이야기 소리도 마치 세상 밖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어쩔 생각이야? 너야말로 어쩔 건데? 오, 태어났구나. 어머머, 봐, 웃고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미안, 미안, 엄마 여기 있어. 이런 소리들 말이죠. 이 숲속의 원숭이와 다람쥐, 산토끼들은 화내고 울고 웃으며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살아있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메이는 그것이 더덥고 애처로워 미소를 짓고 맙니다. 더 이상 메이의 몸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둥둥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가부가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일은 보름입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며 메이는 천천히 나무 밑동에 몸을 기댔습니다. 메이가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원숭이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어. 이 숲에 늑대가 나타났대. 늑대라면 꼭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그 무서운 녀석 말이야. 연두불판에서 들판에서 봤다고. 박쥐들이 야단법석이던데. 메이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늑대라고? 늑대? 혹시 가부일까? 아니야, 늑대라고 해서 꼭 가부란 법은 없지. 그래도 어쩌면 가부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메이는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두 들판을 향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렸습니다. 어디에 이런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가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돌고 힘이 용수 숨쳤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이어가는 작은 희망일지라도 있기만 하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살아갈 수 있대. 산다는 것은 역시 좋은 일입니다. 메이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숲을 빠져나가고 강물을 뛰어넘어 연두들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연두들판에 나타난 늑대는 바로 틀림없는 가부였습니다. 메이가 수도 없이 꾸었던 그 꿈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눈에 휩쓸려 굴러떨어지다가 운 좋게 튕겨나간 가부는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죠. 내가 왜 이런 데 있는 거지? 가부는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다가 기어기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그만 눈사태에 휩쓸린 가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산기슭에 도착했지만 먹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부는 죽은 동물의 살점이나 애벌레, 강가의 물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든 닥치는 대로 삼켰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목숨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가부는 홀로 외로이 사냥을 하면서 숲과 숲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새 가부의 얼굴은 비쩍 야위고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온몸의 털은 곤두섰습니다. 그러나 눈사태가 가부에게 안겨준 것은 만신창이가 된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산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났던 눈사태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앗아가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와 함께 왜 그 산에 올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부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소였습니다. 하기는 난 옛날부터 염소 고기를 아주 좋아했지. 아, 다시 한번 염소 고기가 먹고 싶은 걸. 오동통하고 기름이 자르륵 도는 고기를 덥석 깨물면 가부의 머릿속은 온통 염소고기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부는 숲에서 숲으로 염소를, 아니 살아있는 염소고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부는 푸른 숲에 염소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부는 기쁨에 겨워 푸른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보름이네. 이야! 달밤에 최고의 만찬을 즐길 수 있겠군. 마침내 연두들판에 돌착한 메이는 찬찬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득 불어온 바람이 초원의 풀을 양옆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어디 있을까요? 초원 너머에 어떤 그림자가 아른거리네. 틀림없이 늑대 같은데. 메이는 그림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아, 저 몸짓, 저 걸음걸이. 꿈에도 그리던 친구를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저건 가부야. 틀림없이 가부가 살아있었어. 아, 가부를 다시 만나다니 정말 꿈 같다. 늑대 그림자가 눈물에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메이는 초원 너머로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가부! 그리고 늑대를 향해 곧장 내달렸습니다. 가부! 가부! 가부! 가부는 메이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입맛을 다졌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있다, 있어. 저런 데 있다니. 아주 군침 도는 염소로군. 이쪽으로 달려오네. 좋아, 놓칠 수 없지. 넓은 초원에서 염소 한 마리와 늑대 한 마리가 서로를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요. 이거 봐. 그림도 그렇게 그렸어. 아빠는 이 그림 너무 좋아. 퍼! 쭉. 질질질. 쭉. 질질질질. 소리를 내줘. 퍼! 부딪혔어. 늑대가 염소를 질질 끌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푸른 숲의 동물들은 벌벌 떨며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늑대는 언덕 아래 작은 동굴로 염소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메이는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부와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동굴 입구에 돌을 쌓아 올리고 통나무를 얼기설기 세우고 있는 가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뭐하고 있어? 메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야 내 귀한 먹이가 도망가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가부, 그 먹이라는 게 설마 나야? 가부? 그게 뭔데? 나 말이야? 가부는 깔보듯 말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가부의 얼굴을 보고 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부의 얼굴이 예전과 달리 험상궂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희번덕 희번덕 빛나는 게 전혀 다른 늑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메이가 가부를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가부, 나야. 나 메이라고. 메이? 네가 메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늑대인 내 이름을 부를 염소 따위가 있을 턱이 있겠어? 너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니 가부, 내 얼굴을 똑바로 봐. 난 너의 비밀 친구.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른다고? 설마 날 잊어버린 건 아니지? 뭐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이거 하나는 똑똑히 말할 수 있어. 너 진짜 맛있겠다. 메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야 간신히 만났는데, 간신히 살아서 만났는데. 아, 내일 밤에 보름달이 떠. 알겠어? 그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풀이나 뜯고 있어. 가부는 퉁명스럽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밖으로 나가더니 커다란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놓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래, 내일 보름달이 뜨는 밤에 나를 잡아먹을 작정이구나. 좋아. 좋아. 메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가부의 기억이 되돌아올까 곰곰이 궁리하면서 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나절이 되자 가부는 풀을 하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우린 친구였어. 소풍도 같이 갔고 달도 같이 봤어. 그러나 메이가 간절하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가부는 싫은 내색을 했습니다. 아, 거참 이러쿵저러쿵 되게 시끄럽네.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렇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인걸. 입 다물어. 넌 그냥 내 먹이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메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침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국 메이는 가부에게 말 걸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가부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다고. 얼굴도 몸도 목소리도 즐거웠던 그때와 똑같은데 이제 더 이상 다정한 눈길로 나를 봐주지 않아. 메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너 우냐? 웬일인지 가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긴 이제 곧 보름달이 뜨겠군. 잡아먹길 시간이 다 되어가니 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가부는 그 말만 툭 던지고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메이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이 선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부는 벌써부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가부를 보면서 메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었어. 아무리 괴로워도 참았고 아무리 무서워도 겁내지 않았어. 언제나 가부와 함께였으니까. 가부가 입맛을 다시며 메이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메이는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라면 설사 잡아먹힌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추억 속에서도 늘 가부와 하나였으니까. 가부의 날카로운 이빨이 번뜩 빛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야. 마침내 메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후회했습니다. 아, 이렇게 될 거였다면 폭풍우 치는 밤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메이가 눈을 꾹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부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응? 그러니까 폭풍우 치는 밤에 만나지 않아. 뭐 폭풍우 치는 밤에? 폭풍우? 메이의 말이 가부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 폭풍우 치는 밤에? 폭풍우? 비밀의 문에 열쇠라도 찾은 듯 그 말이 뱅글뱅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건 분명 폭풍우 치는 밤이었어. 가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마음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번쩍 쏙. 어떻게 돼? 번쩍 꽝난 어렸을 때 아, 난 어렸을 때 말라깽이였어요. 어머 이건 누가 한 말이야? 저도 그래요. 그러다가는 빨리 못 달린다고 그랬죠. 하하,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늑대였다니. 하하, 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염소인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이렇게 속삭이니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옛날 일들 떠오른다, 그렇지? 내가 늑대라도? 내가 할 말이야. 내가 염소라도 괜찮아? 가부의 마음속에 연이어 이런 몇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볼까? 나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있잖아, 여기. 옛날 일들이 막 떠오르나. 그림만 나오지, 그치? 옛날 일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가부는 메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메이, 메이. 메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느새 옛날의 가부로 돌아 있었습니다. 가부. 메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둘은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둘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투명한 달빛이 둘을 고요히 감싸 안았습니다. 꿈만 같아 가부. 이렇게 다시 함께 달을 볼 수 있다니 말이야. 아 메이, 내 생애 최고의 밤이야. 쏙 떠오른 보름달에 둘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달 속에 비친 두 그림자는 염소도 늑대도 아닌 두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름달은 조용히 그리고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끝입니다. 와, 드디어 7권. 가부와 메이 이야기 7권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정말 정말 재미있고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때요?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부와 메이 이야기였습니다. 끝입니다. 자, 이거는 일본의 키무라 유이치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요. 아베 히로시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고 김정아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와, 정말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진서 덕분에 아빠도 좋은 책을 즐겁게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